베이비 그대는 카라멜 마키아토 여전 내 입가에 그대 이 달콤해 베이비 베이비 tonight yeah girl 나 재밌어 이마 한마디면 되겠지 얼마나 성공할지 세상이랑 내겠어 내게만 보여지던 내 반달 눈웃음 요즘 다시 찍고 다녀 내 팬들이 궁금해져 아 그리고 잘난 맛은 마끼아또 알잖아 너 때문에 습관이 된 아메리카노 사귈 땐 이게 무슨 맛인가 싶었었는데 차갑고 뒷맛은 씁쓸한 게 네가 없으니까 지금 조금 이해가리 girl 이렇게 다들 익숙해져가는 거라면 후회만에 불창 나를 다시 선택하겠어 나는 우리의 야속하던 약속들 수많던 잘못들과 또 다른 잘못 사이 너의 말 못할 잘 잘못들 맘 볼수록 쓰기만 했던 추억이 담긴 잔 왜 들이키게 되는지 알고 가지만 다 이렇게 사는 거란 말이 왜 이리 슬프잖아 Baby baby 그대는 카라멜 마키아토 여전히 내 입가엔 그대의 달콤한 Baby baby tonight yeah, yeah, yeah. Baby baby 그대는 카페라떼 향보다 보글 떤 그 느낌 기억도 있나요 Baby baby tonight yeah. Baby tonight 잘 자요 오늘 밤 괜히 이 두 사이 어색한 기분만 흐르다 첫 문자와 첫 통화 기대하던 첫 만남 근데 남의 손톱만 물어뜯었을까 긴장했어였을까 시간이 흐르고 자연스레 우리 두 사이 연인 아니면 그런 말들로 매일 서로를 확인하고 확인했지만 새긴 우리의 첫 만남은 카라멜 마키아토처럼 달콤했지 어디든 같이 가고 싶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에스프레소처럼 내려놓게 되었어 괜시리 속 아프네 우린 참 좋았는데 이별은 쓰디슨 아메리카노 아직도 추억은 여전히 그 카페로 가고 있어 Baby baby 그대는 카라멜 마키아토 여전히 내 입가엔 그대의 달콤한 Baby baby tonight yeah, yeah, yeah. Going.